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?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, 정말 이 노래와 우리들의 이 화끈한 여러 가지의 웃음으로 한번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더우시죠? 더우시죠? 저희들 이 여러 가지 하는 거 보시면서 확 풀어보세요. 가끔 내 목이 쉬어도, 가끔 내 허리가 울어도, 또 명수 형이 도장 부려도, 가끔 형도 네가 안 웃겨도, 정중앙으로 계속 전진 봉철이 입처럼 go go go. 난 멈추지 않아 너를 위해서 오로지 한 길을 택했어.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everybody 소리 질러. 손바닥 꼬는 손바닥 열 손가락에 꽃을 펴.